그녀 애틀없이 일찍 떠나갈 당신 철부지 어렸을 때라면 매달려도 보겠지만 태어나 그 마음이 아프실 거다 꽃대꽃 그늘에 숨어 동백꽃 그늘에 숨어 꽃잎에 새깁니다 이 곤청 이곳 온천